22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사람들만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을 봤죠. 그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에 다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선 들었어요. 그리고 찔림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옳은 말씀 앞에서 깊이 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옳은 말씀에 승복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귀를 막고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줄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모질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그 간절하고 절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름도 교회 모양이네요. 하여튼 그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과 상가하고 한동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전체를 이제 교회로 유치원과 교회로 했는데 그 교회에 저녁 예배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잊어먹지도 않는데 설교하던 그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의 자랑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존다든지 아니면 그냥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데 뭐라고 눈을 흘기면서 중얼중얼대요. 그 어떤 아저씨인데 뭐 나중에 소개하는데 집사님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얼중얼 되는데 저 가운데서 중얼거리는데 내 귀에도 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에 들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설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중얼중얼 그러면서 말해요. 눈을 흘기면서 그렇게 투덜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냐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근데 일부러 더벅더벅 걸어가서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만 악수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다 동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것도. 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악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겠어요? 소용없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도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나면은 잘 믿을 것이나 그러나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 분명히 그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싫어했어요. 뭘 싫어한 것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것들을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강한 반발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정말 이런 면에서 너무 약해. 그런 걸 가지고 흔들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흔들고 들어올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강점, 그런 것들이 훌륭하죠.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남이 갖지 못한 자기만의 신앙의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30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선교에 있어서라면 누가 서러울 정도로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지금 뭐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 예배까지 빠진 적이 없다든지, 뭐 성가대를 했는데 이 15년 세월 성가대를 할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졌다든지, 말하자면은 그런 등등인 것이죠. 그런 하나의 강점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 간단히 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남이 모르는 그 신앙적인 분투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잘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금식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비난하셨어요? 그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 내면에 그런 율법의 의의를,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자주 빠지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신앙으로 채찍질하면서 살아와야 했던, 그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훌륭한 것들을 가지면서 산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깊이 하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생각 속에서도 갖게 되고 삶 속에서도 갖게 되고 인식 속에서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 같이 보여도 바둑판 19줄 곱하기 19줄에다가 돌멩이를 놓고 사는 사람들, 그거 뭐 많이 놔서도 한번 확 흐트르면은 그저 오락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뼈를 깎는 무슨 그 수도를 하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보면 우습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 그 하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전승대 내려오는 기복 가운데 토열국이라고 했어요. 바둑을 두다 두다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지니까 바둑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기복 아직까지 남아있다. 토열국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죠. 그러나 왜 그래요? 그거 하나의 깊이 몰두하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사카다라고 하는 바둑 9단짜리가 있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 바둑의 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바둑 한번 둬볼만 하겠어요? 둬볼만 하겠어요? 몇 점 깔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네 점 깔면 나도 신도 이길 것 같다. 그렇게 깊은 경지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9단이면 입신이에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9단이. 그거 왜 그래요? 뭔가 하나에 몰두하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몰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반증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예수의 미쳤다 소리를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가 불명확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다시 검증을 해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도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메인 사람들이.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아무것도 내세운다라기보다도 아무것도 내 신앙생활에서는 이것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환란이 와서 밀면은 나가 떨어지고, 유혹이 와서 잡아당기면 얼씨구나 끌려가고, 세상이 와서 입 맞추면 거기 맞추고 발길로 차면 저리 가서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간증이라든지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자체로선 한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귀하죠. 아주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추구는 사라지고 어떤 자신의 신앙의 추구 하나만 남은 것. 내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암시적인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도 바로 무례한 악당들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례한 악당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눈물 흘리며 참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삶의 어떠한 고상한 목표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 속에 하나씩 둘씩 쌓여가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쌓여지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가되냐면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의 체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신앙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든 낮든 각기 나름대로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짝을 맞추고 이렇게 마치 블럭을 쌓듯이 애들 블럭 있잖아요. 블럭을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살아가면서 누가 질문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이 쌓으면 또 저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럭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뽑히고 파멸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쫙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속에서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함으로 정말 그 어린아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늘 자신이 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만 말씀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말씀에 가깝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구축이 돼도 완전히 객관적인 것들이 구축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오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나 사상에 있어서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입각한 완벽한 신앙의 체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필요 없죠. 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나 성경에 근사하냐가 문제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달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 받아도 안 깨져요. 그게 그렇게 무섭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 근데 그것이 자기가 다인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잠시는 그게 편한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계를 인정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건 무엇이냐면 그걸 무너뜨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사냐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허락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어디 거처하느냐. 그게 인간의 말하자면 아집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부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격렬하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격렬하지 않고 뭐 깊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허무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집들이 허물어져 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 세워진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그 늘 깨어지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면 좋을 것들을 지금 못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진전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잘 안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잖아요. 1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15년째 돼서 변화가 있습니까? 그토끼 그토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 못 낳는 닭처럼 말해요. 오래된 사람들만 잔뜩 모여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 또 진급은 할 거 아닙니까? 진급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제 집사, 권찰에서 집사, 집사에서 안주 집사, 안주 집사에서 장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깊이 인식하면서 이렇게 우선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깨어져야 할 것들 투성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어떤 때 말씀을 읽거나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한 그 말씀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것들이 가슴에 떠오르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라. 아, 말씀이 와서 기둥뿌리를 흔드는구나. 이걸 내가 거절하는구나. 물론 말씀을 올바르게 풀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영 안에서 참다운 고통의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향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진전은 이미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스테반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스테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어요. 말을 했어요. 돌멩이를 들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말로 반박하면 되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응? 질서정연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로 못하고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로 먹고 사람들이 말을 말로 못하고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다가오는데 내 마음의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튀는 반감과 말씀을 말씀답게 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즉각 자신의 이제껏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지식과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을 해석해 하시는 그 영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진전해서 얘기하자면은 성경 말씀이 올바로 풀렸는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 뭡니까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잘못 풀려가지고 자기에게 전해드려 올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반감은 말하자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풀려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번민과 함께 온다고. 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번민과 함께 반감이 온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 정반대의 장면 가운데 하나인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이야기는 이제 9장 이후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6장에 그 7장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9장 아니에요. 9장서부터 나오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5장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무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상한 건 말이에요. 그 9장서부터 나오니까 9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28장까지니까 19장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쉬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와요. 그 바울의 설교가 공중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중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일 때도 있고, 이방인을 향해 한 것도 있고, 또 신문 받으면서 하는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편증과 설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설교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마음에 많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시사 얘기부터 먼저 하면서 설교를 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신앙, 그 다음에 삶의 목표, 인격,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바꿔놨어요. 양파껍질처럼 되어 있는 바울의 사상과 신학과 그 다음에 설교와 모든 걸 뺏기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극적인 체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얼마나 그 체험이 깊이 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는지 설교할 때마다 거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체험이 있겠대요? 대제장에게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성행한다. 그러니까 달려갔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위증을 하게끔 교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믿는 사람을 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받게끔 만들어서 올가미에 집어넣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평 투표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낮에 정오쯤 됐는데 하늘로서 태양보다 더 큰 빛이 비추면서 자기를 둘러쌌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네? 왜? 내 인생의 시간표에 없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나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인식, 인생에 대한 그 약도를 가지고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혼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혼란했습니까? 자,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지 8일 만에 결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죠. 그렇죠. 그 만남이나 다메섹에서 사울이 만난 만남이나 만남 같아요, 안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오직께서 뭐라 하세요?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만남이나 그 만남이나 같아요, 틀려요? 따라해보세요. 설교는 이야기하듯. 그래요. 그래야 돼.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근데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옵나이까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럼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예수가 그렇게 이상한 결과를 일으키냐는 말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나타나시면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여 난 이제 망했사옵나이다 그러겠어요? 어찌해야 하오리까? 여러분 왜 똑같은 예수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빡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답을 들어봅시다. 지금 얘기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받아요? 왜 똑같은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와 시므온과 안나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에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사울 한쪽,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 한쪽, 이 양쪽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말하자면 캄캄한 거예요. 그건 곧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껏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의 지파요 뭐 주소 삼켰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그리스도 없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한 사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의외의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자기의 신앙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제껏 가지고 있던 자기 속에 이 신앙의 모든 틀들이 다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신앙의 아성을 쌓으면서 그 아성이 그 아성 아성, 그 자기 속에 쌓여진 그 신앙의 구도 속에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다 입력을 했더니 뭐가 출력이 나왔어요? 브르르륵. 출력이 나오기를 가서 죽여라. 그게 출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인식의 구조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구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예수 안 만났으면 평생토록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런 걸 묻지 않고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러 다닐 사람이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몬과 안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자 소망하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전구 담화를 다 가설을 하고 해놨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을 때 그 아이를 품에 딱 시몬이 안았을 때 이 전기땀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성취를 맛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근본적으로 그 두 양측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조금도 공통점이 없는 예수였어요. 그때 이런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체험,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보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얘기해요. 왜 그래요? 너무 캄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들과 찾아오시니까 온통 다 충격이었어요. 다 부서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 당시 사울보다는 예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체험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체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앞에 자신이 완벽하게 무너졌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무너졌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에서는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인식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커다란 반항이에요. 반항이에요. 아주 커다란 반항.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속에 있던 잘못된 자아가 무너지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알고 있는 그 부분 말고 잘못 쌓아 올려진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지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똑같이 그 잘못 세워진 부분이 옳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까지 얼마나 뿌리 깊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안 우리의 참된 지식과 신앙에 결정적인 오류를 가져다 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체험은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잘못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어때요? 인식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참답게 깨닫는 것이 없으면 돌이킴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부서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 보세요. 헬라어 성경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3, 4세 미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 5, 6세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할 때는 전자예요. 요즘은 텔레비전 때문에 아이들도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른들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죠.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타이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수긍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을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아직 없어도 다른 것을 알고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냐 스데반을 돌로 친 그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잘못 쌓여진 신앙의 인식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인을 원할 뿐이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확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취사선택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깊이 감격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돌멩이를 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돌멩이를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의인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살인범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워요. 지금도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한 인식과 잘못 쌓여진 우리의 신앙의 구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러한 이상한 잘못되어진 신앙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따라서 오늘 이 사울이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는 이 순간에 비로소 사울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변하여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순간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고 이제껏 여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고 사람들은 나한테서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사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끔 한 순간도 이것이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철저히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완벽하게 무너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처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허무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허물어지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주님의 시간에도 새롭게 허물어드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싫어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것과 참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고치고 주님 앞에 올바로 행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복음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들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포기하시고 그릇된 체험을 떠나 올바른 체험으로 돌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